얼마 전 조선의 평양체육단 여자축구 감독인 박용순에게 아시아축구연맹 심판기념품 상이 수여됐습니다.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심판원으로 사업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오랫동안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해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.